3장 26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보호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름질 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무지한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광신과 참된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24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로 하여금 진정으로 25절 상반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진정으로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뜨겁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예? 그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돼요. 뜨겁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뜨겁다,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으로만 사람이 치우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그 뜨거움,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뜨거운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고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에서 체험을 빼버리고 나면은 합리주의 신앙이 되고 합리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리 인식을 빼버리고 나면은 신비주의가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뜨거움이 없는 신앙,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식하는 진리에는 언제나 깊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할 건지를 골격을 소개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신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광신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잘못된 광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깊이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내가 뜨거워지면 저런 광신에 빠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두려움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아주 성경에 대한 교육을 극도로 강조하는 교회에서 꼭 이단이 나와요. 이단이 나온다는 말이 안 되지만 아주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또 아주 신비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쪽에서 뭔가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은 저쪽으로 건너가 버린단 말이죠. 또 저쪽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은 저쪽으로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언제나 증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진자 운동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다 헤아릴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한쪽에서 그 지식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고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식을 강조하는 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자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어떤 체험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항상 성경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신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게 뭔가 광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깊이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신앙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체험적인 요소 그 자체를 매우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절대 체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체험 안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그런 열성이 참 많았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잘 믿지도 못했지만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선이 안 차니까, 기도원 갈 때는 친구 휴가 내라고 보채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앉았어요. 그 친구 이제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같이 앉아서 찬송을 쭉 부르는데, 아주 자기의식이 아주 강한, 형제예요. When 날인가 날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쭉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두면서 그 찬송 속에서 뭔가를 깊이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진짜 온전한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아주 처절하게 그 찬송과 싸우는 거예요. 예, 한쪽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뭔가 느낌이 자기에 온다 이거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예?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이렇게 혼자서 살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제서야 내가 기독교의 찬송가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거는 매우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더불어서 찬송가와 더불어서 아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뭔가 느끼지 않으려고 투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왔어요. 저는 뭐 그 후에는 이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구원과 회개로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체험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신과 참된 은혜 체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체험이에요. 체험? 광신도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광신자가 된 것이고 참된 은혜 체험에도 반드시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는 체험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좋은 거에는 원래 모조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진짜 올바른 체험이고 무엇이 정말 잘못된 체험인가 하는 것들을 가려내야지만 그 광신과 올바른 은혜 체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읽은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에 나오는 요소들만을 가지고 광신과 참된 은혜 체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먼저 다메섹 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을 때. 그러니까 참된 은혜 체험과 광신의 차이는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 요소를 꼽을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광신 속에는 체험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자기의 죄를 깊이 확신하고 깨닫는 회개의 요소가 결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광신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컨빅션이죠. 그래서 우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혹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혹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다 주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가져다 주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에 있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매우 강렬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참된 은혜 체험에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성령께서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즉시 그가 전파하는 즐겨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미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였는데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깊은 회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틀림없는 회개의 기도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참된 은혜 체험에서는 우선적으로 회개가 나타나요. 그러나 광신의 경우에는 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적이 많다는 것이죠. 광신이. 그래서 참된 은혜 체험과 참된 은혜 체험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딱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시해야 될 요소, 물론 요 하나 가지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먼저 그 사람의 체험 속에 깊은 회개가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선포의 제목이 된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은혜 체험의 경우에서는 이런 깊은 회개, 성령이 오셔서 깊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을 보면은 광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한순간에 커다란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겨울에 특히 겨울에 늦잠을 자, 커튼을 쳐놓고 늦잠을 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할 시간이 늦어가지고 겨울엔 또 이불은 좀 두껍습니까? 그냥 펄럭 그러면서 이불을 갭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커튼을 젖힌 다음에는 사람들이 즉시 무슨 행동을 하죠? 창문을 열어요. 왜냐면 빛이 커튼을 딱 여는 순간 빛이 아침빛이 쫙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세상에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이 이렇게 더럽구나 느끼는 뭐야? 수많은 먼지들이 하얗게 떠다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비치는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집에서 출발하신 분은 분명히 세수쯤 하셨을 것이고 들어오다가 거울 보셨을 것이고 양치질도 하고 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육체가 원하고 욕심이 원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몸에 오물로 되어서 붙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혹은 60년, 심지어 70년씩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보면 어떤 몰골이 되어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된 은혜 체험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소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왜 그가 그렇게 남이 알 수 없었던 탁월한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구약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유능한 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나 혹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와 성경을 아는 그 지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중학교 다닐 때 특히 많이 받았던 인상인데 한 학년이 딱 올라갈 적마다 제일 먼저 펴보는 책이 영어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딱 펼치면 한 학년 올라갈 적마다 활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This is a pen 해가지고 호떡만한 글씨가 한 페이지에 그저 네 주씩밖에 안 나오는데 고3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빽빽한 글씨가 나와요. 물론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원서를 보면 그땐 정말 어떤 책들은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깨알같은 글씨로 나오는 책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책을 읽다가 그렇게 빽빽한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서 한 고3쯤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아니 대학에서 원서를 한참 보다가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탁 보면 감회가 무량하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하찮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의 세계, 기독교에 대한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결국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들에게는 깊은 겸손해야 할 필요를 자신들이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지식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올바르게 얻어진 신앙의 지식들, 회개를 통해서 깊이 획득된 신앙의 지식들은 우리들을 한없이 겸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산이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와 나누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어서 질문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훌륭한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달라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야는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만약에 혈육이었다면 우리의 그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회개를 통해서 획득된 사람들은 회개에서 나아가서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광신의 특징은 경계하십시오. 참된 회개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회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광신에 빠진 사람들은 따라서 이 참된 은혜 체험과 매우 대조되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베스도 각하여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아그립바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통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30절입니다. 31절.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원하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결박된 상태에서 동족들에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끝까지 이 베스도와 아그립바와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이사 앞에서까지 그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죄수의 길을 스스로 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라는 구원의 열정이 그러하여금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신은 자신의 우월감으로 가득 찬 데에 비해서 참된 은혜 체험을 통해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령하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신령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런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아가페가 없는 체험은 참는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신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신자들이 언제나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를 등급으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신자를 등급으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 신자의 등급에 따라서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그런 이단들을 꽤 여럿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것들을 늘 표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신의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고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가는 그 광경도 기꺼이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된 체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자 그 사람은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동족들 가운데 다만 몇이라도 고륙지층 가운데 다만 몇이라도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절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화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시킨 것입니까? 참된 은혜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참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초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가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기한 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냐 하면은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권고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깊이 곤고해야 할 때 내 마음에 슬픔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고 깊이 만나서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른 신앙의 체험 속에서 깊이 채우는 사람이 영혼을 섬기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경은 저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과 관계에 맺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광신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광신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시금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회개와 겸손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 체험을 갖게 되면은 왜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치는 깊은 진리와 은혜의 빛을 받고 그리고 내가 깊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죄사함과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영적인 본성 속에는 새로운 특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늘 견딜 수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변화받고 난 다음에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주 신선한 생수를 마시면서 살던 사람들이 구정물을 먹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정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때에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피치 못할 이유로 범죄한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어떤 다른 이유로 그렇게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강요를 받으면은 즉시 그는 그 속에서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당겨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본성을 벌써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잘못된 길에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스스로 계속되는 그 뜨거운 고통이 그러하여금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에 그의 거듭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혐오했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매우 가난하고 하나님과 아주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거의 말하자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네?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적합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해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 동생이 그 중동지방에 가서 1년인가 2년 동안을 살다가 왔는데 근무하다가 왔는데 전 보진 못했어요. 사진에서 봤는데 가재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한 30cm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조그만 것도 있대요. 근데 그게 전갈이래요. 그게 물리면은 아주 맹독성이래요. 물리면은 8시간 만에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물리면 그냥 다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지금 약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물리면은 물리고 나서 8시간 안에만 주사약을 놓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제 서울서 오면은 군기 잡는다고 장화 속에다가 살짝 그걸 넣어놓는대요. 그러고 와가지고 일 나가려고 장화를 턱 씻는데 뭐가 따끔하고 묻는 거예요. 탁 벗어서 이렇게 보니까 전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아휴, 옆에 있는 사람. 어떡하지? 저거 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약은 무슨 약이야? 뭐 며칠 전에도 한 사람 또 죽었는데. 아, 세상에. 그 왜 그거를 물렸을까? 장화를 들여다보고 신지. 그리고 이 사람도 일도 못 나가고 들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을 보내더라니까. 여긴 병원도 없거니와 이거는 원래 약이 없는 20세기에도 못 고치는 그 벌레다. 들어넣어서 품속에서 가족들 사진을 꺼내가지고 꺼이 우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4시간 흘러간 다음에 와서 엎드려 임마. 그리고 궁둥이를 확 벗기고 주사를 놔준대요. 그럼 살아나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치명적인 말하자면 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주사약을 안 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여튼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고쳐주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을 영적인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 뻔히 아는데,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목사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번연처럼 평신도가 되어서 옥석에 갇혀서라도 죽기까지 하여튼 진리를 말하다가 결국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연민.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적인 확신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적인 확신 때문에. 사상적인 확신에는 근율이라든지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상적인 확신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그토록 눈이 법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보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모든 임금과 이 세상의 유명한 자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기꺼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재판받기 원했던 것은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반드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열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검증해서 일치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무슨 뜻이냐면 참된 은혜 체험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과연 성경이 내 체험을 옳다고 인정해주는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험의 기준이 되고 판단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이후에 그는 즉시 그 자신을 성경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체험이 정말 성경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를 부단히 확인하고 싶어 했고 또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체험이 정말 옳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는 오히려 광신이 아니라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체험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꿈이나 무슨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광신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길을 늘 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체험이 생기면 그것이 정말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체험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 확인받고는 매우 기뻐하고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신앙의 체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되겠는데요. 23절을 보십시오. 뒤편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읽은 그 뒤편을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결국은 은혜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게 해줬는가, 그거를 꼭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체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미 길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에 오는, 그러니까 그 체험을 말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셔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더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것이 참된 체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은혜 체험이 풍부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송이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모든 은혜 체험보다도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신비한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을 말하자면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십자가가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 지난주인가 언젠가 한번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교역자들이 쭉 앉아서 같이 티를 마시면서, 아, 요즘 참 듣기 힘든 설교 제목이래요.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가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차오르는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아주 진지하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깊이 감탄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강단을 내려오면서 통탄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감탄하지만 한쪽에서는 통탄해. 왜 그래? 가장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들려져야 할 그런 것들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들이 성경에 나타나거나 혹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세게 하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에? 우리가 크게만 기도하고 세게만 밀어붙이면 하나님도 못 꿇릴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체험한 내용 하나하나가 쪼가리쪼가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원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어느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많은 상당 무기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리 앞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신학교 선생인데 가르치려고 그냥 사명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성령 수술을 하시는데 뭐 무슨 성령 수술을 하시냐 그러니까 사람을 눕혀놓고 배에다가 손을 대고 수술을 하는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뭘 꺼낸다는 동품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네? 그 더러운 손톱이 사람을 파내면 균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왜 손으로 그르고 수술을 하겠어요? 나는 참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신비감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하여금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자신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령 수술을 받으라고 자기가 권한대. 날짜가 잡히면은 그러면 이제 드러나서 치료를 받는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체험들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할 때 사람들은 깊이 허를 찌르는 것이에요. 학생 하나가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연세는 좀 드셨지만은 아주 열심히 있고 진지한 학생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십자가 책 있죠. 그죠? 가상치련에 대해서 쓴 책인데 제가 쓴 책 중에서 매우 사랑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읽으라고 레포트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깊이 도전을 받고 너무나도 그 십자가 책 내용 중에 한 페이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그렇게 교만이 목까지 차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건 참된 은혜 체험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천사도 다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다 띄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런 교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두 다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안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건전한 올바른 눈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앙의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겸손하게 만들어. 깊이 겸손하게 만들어.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던 그 눈빛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가슴 속에서 심장을 바꿔 끼어버린다고.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끼어버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너희 중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더냐? 말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장시간의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점차 그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상당히 성숙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골격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골격들은 단번에 세워진 것이에요. 단번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언제 바울이 정말 그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1년 동안은 눈물이 안 나다가 그 다음 1년에는 찔끔찔끔 나오다가 삼성인 되고 나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순교할 때쯤 되니까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렇죠? 그가 인격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성숙해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만드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생겨나게 된 것이 영혼에 대한 깊은 현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허비하고 싶다는 욕망은 서서히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체험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다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할 때 권고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고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깊은 긍휼을 여기는 사랑과 그 마음 10%씩 계속 10년 동안 성장해 갔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인 골격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 말하자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느낌도 없다면은 그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네 달, 다섯 달 예배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을 느낀 적이 오래됐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자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나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심히 결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참다운 은혜 체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특징들을 내가 성경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 같은 수레바니게 여인을 만져주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영혼도 한번 만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뭐 하실 게 뭐 있나?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심히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배웠기를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퇴거 수속하려고 옛날에 통장을 찾아다녔죠? 통장 한 번 가서 만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찾아가야 겨우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한두 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고치시고 그래서 나에게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주셔서 냉랭한 나의 심령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차가운 마음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말하자면 사랑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 깊이 차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다가도 그것이 식어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건 사실 이름만 가졌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겠습니까? 회사와 자기의 밥벌이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진지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목매어 일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단 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보는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매우 결핍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것에 주님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체험이 나타나서 우리 하여금 신령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내리시고 그리하여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진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강한 결심과 각오와 결단과 그리고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따라 죽기를 원하는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진리의 강함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포신의 단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유사한 분이시냐 아니면은 참 인간이시냐, 예를 들자면 이런 교리 하나 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본토와 친척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데 그러면은 성경 올바르지 않은 거 행하면 어떠냐?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요,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구속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그분뿐이시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입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의 체험 속에서 그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건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경을 지켰어요.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가문의 명예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실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노인 같은 사람은 성경이 왜 성경인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대답했어요. 성경은 자꾸 읽어보면 성경이 스스로 자기가 성경이라고 말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논쟁했어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분명한 저작권들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체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는 계시라고 하는 깊은 체험 속에서 그들은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가로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된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체험에 있어서 인간의 의식 세계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대개 광신자들이 즐겨 쓰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걸 주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주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인정해요. 그러나 참되고 진실한 은혜 체험에 있어서는 밥 먹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는 사랑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의식 세계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자연적인 감정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서들을 주셔서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격적인 승복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광신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잘해요. 비몽 사몽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갔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말하자면 그 모든 능력을 아낀 상태가 실려는 상태의 아주 최고도의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것이 광신자들의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나 참된 은혜 체험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렇죠? 그는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여기 가두려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거꾸로 트리셨어요. 거꾸로 트리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일려서 복음을 전해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면서 그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기가 이제껏까지 구약을 잘못 해석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무득불 자기가 화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신적인 강제력에 사로잡혔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의식 세계 속에 일어났어요.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왜 이 신앙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이유. 광신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 체험은 인간의 의식 세계가 유지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요소가 들어오게 되냐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진실한 증언이에요.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할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들은 투박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증언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나한테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신령한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핍박과 환란이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서 산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체험을 가져다 주는 고백이에요. 체험을 가져다 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은혜 체험이 얼마나 사람을 놀랍게 바꿔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나오기 힘들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이 모두 신령한 것들에 대한 생각과 사모함으로 가득 차요. 여러 시간에 가장 참기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채워도 채워도 더 많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그의 심령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해가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체험할 때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진정으로 미치게 만든 것은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삶을 갖게 될 때 정말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되면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뜨거운 은혜의 체험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신앙의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머리를 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무리 말이 가리킨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에 대한 참된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체험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모든 신앙의 지식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기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그러나 학원에 다니듯이 참고서 쌓아놓고 뒤이다 외워서 성경 퀴즈대에 100점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몸으로 아이고 그것도 몰라 지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만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지식도 우리가 만약에 잘못 그 지식을 쌓아가면 우리 이렇게 교만해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무지근한 신앙이 정말 얼마나 체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두 번째는 그 체험이 정말 진리의 인식과 함께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늘 눈을 스쳐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영혼으로 깊이 체험하여 알고 또 하나님의 광대한 인격을 우리가 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이제는 그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능히 얹을 수 있고 그 진리를 위해 살고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다운 은혜 체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될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체험들과 주를 아는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한 인식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사.